초계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초계 골든팝스를 진행하는 이광용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여행 온 제 친구 얘기를 시작으로 초계 골든팝스를 진행할까 합니다. 언제부터 이 친구가 제 친구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일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일주일 여행을 하고 며칠 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친구와 그 가족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온 가족이 여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가족여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전 이제서야 친구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계 골든팝스 오늘 첫 노래 Take Me On Country Road와 함께 여행을 떠나봅니다. 존 덴버입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떠난다는 것도 힘든 결정인데 그것도 다 큰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가족여행을 한다는 것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그 친구는 이번 여행이 절반의 성공 그 이상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 모두들에게 소중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제 자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지난 날을 생각하고 스스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들으실 곡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루하루 즐겁고 좋은데 밤이 되면 고향 생각 등으로 외로워 미친다고 하네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리운 여인을 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행을 통해 뒤늦게나마 철든 사람의 노래라고나 할까요? 79년도 제레미 스펜서 밴드입니다. 트래블링. 좋아하시는 노래가 나오고 있죠. 크리스 노먼과 수지 카트로의 음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스톰브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추억의 골든 팝스를 통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is a lie. And so we begin. 여성 락앤롤 스타 수지 콰트로와 국내에서 특히 인기 있었던 밴드 스모키의 리더 크리스 노먼이 함께 부른 스텀블링이었습니다. 크리스 노먼의 스모키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었죠. 한 5년 전쯤인가요? 한국에 그들이 내한 공연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전국 각지로 순회 공연을 하셨다고 하네요. 80년대 우리나라 팝계를 말 그대로 주름 잡았던 밴드 중에 하나였죠. 어째 멘트가 80년대 풍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나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음악에 내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혹평에 가까울 정도로 경언시하고 있습니다만 귀에 와닿는 멜로디와 보컬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 노먼이 리드 보컬을 맡고 있었던 스모키의 대표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ving Next Door to Alice입니다. She said, I suppose you've heard about Alice. Well, I rushed to the window and I looked outside, but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Limousine rolled up into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ss. Gotta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We grew up together, two kids in the park, carved our initials deep in the bark. Me and Alice. Now she walks through the door with her head held high. Just for a moment I caught her eye. Big limousine pulled slowly out of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I gotta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Then Sally called back and asked how I felt. And she said, I know how to help. Get over Alice. She said, now Alice is gone, but I'm still here. You know I've been waiting for 24 years. Big limousine disappeared. 뉴질랜드에 온 제 친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대학 시절엔 우리 집에서 아주 자주 같이 자곤 했었는데 그날 어느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늦은 밤 창문에 대고 제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정막을 깨고 비에 젖은 채 제 방에 들어온 기억이 납니다. 그날따라 친구가 뭔지 울적해 보이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 친구가 우리들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순진하고 또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다툼 한번 없던 그런 친구였는데 우산을 씌워준 여학생 때문에 가슴이 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친구에겐 안 올 것 같았던 사랑, 그것도 풋사랑이 드디어 찾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 노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60년대 풍이 물씬 풍기는 사운드로 나가야 그때 그 시절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렌카입니다. 우리에겐 풋사랑으로 알려졌던 퍼피러브입니다. How a young heart really feels and why I love her so. And they called it puppy love just because we're 17. Tell them all it, please tell them it isn't fair to take away my only dream. I cry each night, my tears for you, my tears are all in vain. Please, is the answer up above? How can I, oh, how can I tell them this is not a puppy love? Someone help me, help me. Help me, please. Is the answer up above? How can I ever tell them this is not a puppy love?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친구가 제대로 대시 한번 못하고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 여자분을 그저 바람만 보고 끝난 것 같은데 이 친구 제가 알기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여자와 말 한번 안 해본 숙매 그 자체였거든요. 한 번도 친구가 한눈에 반해버린 그 여자분을 본 적도 없었지만 친구와 같이 온돌방에 누워 친구가 말해주던 그 여자의 인상을 당시에 제 나름대로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우리가 꿈꾸었던 연애 대상을 그녀로 묘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젊은 세대에겐 시간여행을 통한 세대 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의 써니 헤어앤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런 여자친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입니다. 에브리 브라더스입니다. Crying in the Rain. 노래를 듣고 있자니 이수만 씨가 사회 보던 때가 생각나네요. 77년도 제1회 대학가요제 입상곡이기도 했죠. 민경식 씨, 정현택 씨, 민병호 씨로 구성된 서울대 트리오입니다. 젊은 연인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당시에는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하는 게 당시 우리들의 80년대 사회 패턴이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하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함을 지고 신부집을 쳐들어가곤 했잖아요. 토요일 회사를 마치고 친구 두 명과 함께 차를 타고 저 멀리 경상도로 내려가는데 차 안에서 얼마 안 주면 들어가지 말기로 서로 약속도 하고 계획도 잡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이게 문제가 저라며 친구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가 난타를 당했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내 말다툼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차 타고 간 생각도 역시 또 나는데요. 당시에 올라올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전 당시 속으로 아 정말 왜 이리 신부집이 멀지? 왜 이런 곳에 사시는지 참 신부 아버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에서 뭉기작거리는 것만 좋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Those were the days입니다. singing down. does that lonely woman really mean?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We thought they'd never end. We'd sing and dance forever and a day. We'd live the life we choose. We'd fight and never lose. Those were the days. Oh yes, those were the days. 러시아의 유명한 노래 By the Long Road를 영어로 개사 폴 맥카트니가 프로듀서하고 메리 홉킨이 1968년도에 발표하여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Those Were the Days였습니다. 이번에는 번안 곡과 오리지널 곡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4년도 지명길 씨가 작사를 한 이영복 씨의 어린 시절과 그 원곡을 감상하시겠는데요. 먼저 이영복 씨의 음성으로 어린 시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은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꿈이었다고 가버렸다고 한계 속이라 해도 침발레 먹고 우리 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꿈을 짓던 시절은 눈물겹게 사라져 어느샌가 멀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밤이 온다고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이영복 씨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흑인인 클린트 홈즈가 72년도 겨울에 발표한 Playground in My Mind였습니다. 당시 재즈 뮤지션으로 활동하던 클린트 홈즈는 이 곡으로 일약 미국과 캐나다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며 라스베가스에서 90년대까지 그의 쇼를 무대에 올릴 정도로 이 곡은 대단한 인기를 얻었었죠. 그의 최대 히트곡이자 거의 유일한 히트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Playground in my mind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 없어도 다시 만나면 마치 그동안 같이 우리가 동고동락했던 착각이 드는 게 친구가 아닌가 합니다. 세월이 지나 머리숱은 많이 빠지고 얼굴엔 주름이 잡혀져 있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을 실감하지만 그래도 만나면 back to the past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모여서 조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것도 해적판, 일명 백판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이 친구 술만 먹고 술이 취하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조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 들어보시겠습니다. take it all away.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친구와 있거나 얘기할 때는 아직도 청춘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친구와 내가 일궈놓은 가족을 보면 현재 우리의 위치와 모습이 각인되면서 우리 시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서서히 사회와 가족에게서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마치 친구를 공항으로 보내는 게 이상과 젊음으로 이 세상이 우리 것만 같았던 그 마음도 같이 보내는 것 같아 마지막 배웅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여리고 마음 약한 제 자신만 탓하게 되더라고요. 이 방송을 통해 서로 간의 교감을 이어가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비록 어눌하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방송을 끝나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재충전을 주고 비록 서로 친분은 없지만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친구를 매개로 이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억의 골든팝스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들의 추억을 회상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 써니 메이크업 앤 헤어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인생의 길은 길고도 험하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 가졌던 동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되살린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지 않게 극복하리라 다짐해봅니다. 오늘 초의 골든팝스 마지막 노래는 비틀즈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음성으로 길고도 험한 길, Long and Winding Road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 always leaves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Has left a pool of tears, crying for the day. Don't keep me waiting here. Let me know. Times I cry. Anyway, you'll never know the many ways I try, but still they lead me back to the long and winding road. You let standing here a long, long time ago. Don't keep me waiting here. Lead me to your door. long, long time ago.